새가 울며 찾는 저무는 개가 하늘을 쳐다보며 걱정스러워 나갔지. 돌아볼 저 가게를 망설이며 기다리는 아가씨 애청도 아가씨 어두운 객관 웃음이 꺼져버린 마음껏 아가씨 서기고 떠난 사람 잊자 하면서 그러지를 못하는 애청도 하시오